내 같은 너 그 무엇보다 강렬한 느낌 그리워서 너의 모든 걸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기분 달콤해 날 부대 내 맘을 적셔와 설렘이 커져가 매력에 비례해 에이 그날 지나가면서 너 기간이 마음을 적셔 no no 하나하나 내 맘을 줬다 놨다 나 원해 only girl 소원을 빌어 달아랄라 날 봐봐 워워워 널 닮은 스타일 So into you One in a million 매력적인 너니까 Baby baby 내일은 내일에 볼수록 더 예쁜 걸 One in a million 매력적인 너니까 Wait it wait it 모이리 모이리 볼수록 더 끌려 조금은 못된 낯설적이긴 해 그래도 너잖아 또 기다릴래 가끔 날 녹여줘 더 뜨겁게 해 그냥 쓰레듯만한 나의 미소는 왜 그리 자꾸 예쁘만 있어 넌 날 차갑게만 대하지만 넌 날 좀 아프게도 하지만 쉽지 않은 건 알았어 같이 해도 괜찮아 넌 완벽한 넌 뭐든 좋아 Need is with 넌 기분이 어때 어디였던 거야 너였대 어때 숨으려고 해도 넌 절대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문제 소원을 빌어 달아랄라 날 봐봐 워워워 널 닮은 스카이 부분 So into you One in a million 매력적인 너니까 Baby baby 내일에 내일에 볼수록 더 예쁜 girl One in a million 매력적인 너니까 Wait it wait it 모이리 모이리 볼수록 더 끌려 You are my one in a million 너 하나로 여기 꽉 찬 느낌 좋아 You're more than billion 나를 향한 미소 내 맘 take and drop 자꾸만 한 몸집을 가진 너 자꾸만 더 꽃이 비가는 너 작은 몸이 글쎄 몰라볼게 거둬버린 너와 너 사이 즐겁긴 해 그래도 너잖아 꼭 기다릴래 가끔 날 녹여줘 더 뜨겁게 해 사랑받다 마땅한 너가 나타나 내 맘 가져가도 괜찮아